HUBS.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 안녕하세요. 11월 1일 오늘 뭐 볼까? 넷플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몇 주간의 긴 휴방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모두 중간고사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리 길지 않은 몇 주 사이에 날씨가 눈에 띄게 쌀쌀해진 것 같아요. 외출할 때 따뜻한 외투 하나씩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주 날씨를 확인해보니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이 연속인 일주일이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시험 끝난 후에 일주일, 상쾌하고 맑은 하늘 아래서 즐겁게 보내보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추워지면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저는 매년 추워지면 꼭 정주행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극중 날씨도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발이 시리고 옷이 두꺼워질 때쯤에 보면 몰입도 잘 되는 것 같아 늘 챙겨보고 있답니다. 어쩌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드라마에 추천이 되진 않겠지만 오늘 라디오를 통해 아 맞다 이 드라마도 있었지 라고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빌리 아일리시의 오션 아이즈.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가는 순간이다. 오늘 저희 넷플 연구소에서 소개할 작품은 바로 드라마 도깨비인데요.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는 전생의 기억이 없는 저승사자.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진 신비로운 낭만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이죠. 저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드라마들 속에 신박한 배경을 주로 하는 도깨비를 처음 보고 진짜 말 그대로 반했었어요. 오늘은 늘 하던 줄거리 소개 대신에 여러분과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누며 한번 시청한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위해서 알면 더욱더 재미있을 세계관이나 일화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me 내 인연의 끈이 넌지 기다린 네가 맞는지 가슴이 먼저 왜 내려앉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네가 사는지 내 안에 숨겨왔던 진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여담연구소입니다. 도깨비 작품을 집필하신 김은숙 작가님은 무려 3년 동안 이를 구상하셨다고 하는데요. 도깨비라는 소재로 판타지 드라마를 구상한 것은 2010년 이전이지만 당시에는 CG 기술이 부족하고 제작비가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몸이 바뀌는 정도의 CG만이 필요했던 시크릿 가든을 미리 집필하셨다고 해요. 시크릿 가든은 제가 초등학생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인데 이전에 이미 도깨비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계셨다는 게 새삼 신기하네요. 이렇게 오래 구상하신 만큼 도깨비의 세계관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판타지 장르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절대신이 존재하며 그를 위시하여 인간의 출생을 점지하는 삼신할매. 물론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였지만 인간 세계에서 길룡 화복을 관장하며 사람들을 돕기도 벌하기도 하는 도깨비 총 3명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 같은 요소들 덕분에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한겨울에 꽃이 피거나 비가 내리는 등 도깨비의 미묘한 감정선에 따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저는 가끔 갑작스레 비가 올 때면 도깨비가 슬픈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 외에도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는 저승사자가 망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장면인데요. 신에 의해 영혼을 관리하는 명부가 존재하고 그 끝에는 지옥과 천국이 나뉘는 듯한 묘사가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삶의 업보에 관해 지금 이후에 저승에서 일괄 정산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후 세계관과 윤회가 가능한 횟수가 정해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차를 마심으로 그 기억을 잃는다는 망각이 신의 배려라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시청할 당시에는 더욱더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득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승사자가 망자에게 어떠한 후회든 부디 이승에서만 하시길 이라는 대사를 듣고 이번 생에 겪었던 기억은 한 생을 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만나게 될 저승사자가 건네는 망각의 차를 마실 것 같나요? See you never come my way But I will someday Far away 헤이즈의 라운드 앤드 라운드 Never gone my way Better on my stay Never far away Round and round I never know why Round and round and I just show As day goes by 다음으로는 드라마에서 등장한 소품과 관련된 비하인드 연구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도깨비에서는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감정선을 세세하게 표현해준 여러 소품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책에 눈길이 많이 갔었습니다. 도깨비 또한 지은탁에게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림과 음에게 조약이 깊은 편이라며 이야기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말은 꼭 행동으로 실천하는 김씨는 늘 책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초반부터 그의 손에는 늘 대장부의 삶이 함께하죠. 한때 왕을 지켰던 장군인 김신과 잘 어울리는 제목인데요. 실제로 이 책은 옛 편지를 통해 남자의 뜻과 인생을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남성이 쓴 한문편지 68편이 담겨 있으며 삶의 시작, 우정, 사회생활, 가족 죽음 등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신의 인생사와 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이것도 떡밥 연출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늘 책과 함께한다는 도깨비의 말과 달리 5화가 넘도록 이 책을 다 읽지 못하여 시청자들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죠.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이를 정주행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도깨비가 은탁이를 만난 후부터 책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의 변화는 7화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은탁을 사랑하는 감정에 빠져 함께 생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김신의 심경이 잘 묻어나오는 제목임을 알 수 있었어요. 반대로 써니와의 서툰 썸을 타기 시작했던 저승사자는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마음을 탐구한다는 휘메일 리스크라는 부제로는 여자를 아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라는 책에 열중했다는 점이 포착되었죠. 그 외에도 도깨비가 은탁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깨달았을 당시 등장한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라는 책 또한 도깨비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연출할 때 어떤 것도 의미 없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봤었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점을 발견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니 한층 더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밤 우린 저 멀리 사라져버려 조용히 내가 바보같이 굴었지 어울리지 않게 생각이 많았지 10cm의 아일랜드 기분이 너무 좋았지 너를 가만둘 수 없었어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날씨는 뭐 똑같네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게 지겹게 걸어다니니 길이 근데 왜 이리 예쁘지 까지 오늘따라 귀엽게 유난히 정신 못 차리게 해 오늘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다 거짓말 같게 쏟아지는 달빛에도 이 모든 풍경을 다 더해 펼쳐봐도 비교가 안 될 눈앞에 네가 웃고 있는데 떠다니는 발걸음이 내겐 너무 빨랐었나 봐 그녀는 누구보다 빨랐지 자리를 비우고 전화기를 끄고 이유는 없어 갑자기 내 맘이 그냥 그렇게 나를 가만두질 않았지 미안해 너무 신났지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게 우산도 없이 걷는 이 길이 근데 왜 이리 예쁘지 너까지 오늘따라 완벽해 유난히 정신 못 차리게 해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져 다 거짓말 같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이 모든 풍경을 다 더해 펼쳐봐도 비교가 안 돼 눈앞에 네가 웃고 있는데 떠다니는 발걸음이 내겐 너무 빨랐었나 봐 참아봐도 조절이 안 돼 어느새 나도 웃고 있네 눈앞에는 네가 있고 거리는 너무나 조용해 하루 종일 내 얼굴을 웃고 있는데 눈앞에는 네가 있고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하루 종일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앞에는 네가 있고 거리는 너무나 조용해 하루 종일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앞에는 네가 있고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하루 종일 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오늘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도깨비가 은타기에게 사랑에 빠진 순간을 표현했었던 시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시는 사랑에 빠졌을 때 심장의 떨림을 중력과 진자운동과 같은 물리학 용어로 표현한 시인데요. 드라마에서 도깨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나오기 때문일까요? 사랑을 감성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모두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물리학 김인육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창모의 베이프 내 손을 잡은 채 끌어올리던 게 삼계장 자리 코너에 몰리던 때 소주 산다며 앞에 서 있던 게 네가 좋아하던 baby baby baby baby 난 이제 새거 살 수 있게 되어도 우리 나는 기억 hey hey hey hey hey hey 공연 때 코트를 입어 떠나온 옷을 입던 그때 꽤나 어른 옷을 걸친 나 이건 구제고 나름 멋진 스타일이라 말하던 놈의 멋조차 이러다 파던 오가들은 기억들을 안고 내게 몰려들어 감성이 부셔 나의 눈이 얼마나 나의 순간들을 그려왔는지 아는 산증인 그래 궁금해 너와 지금 함께라면 2년 전을 기억해 가수적인 신세계 너가 카모티를 지를 때 18만원이나 해 너무 비싸네 그러면서 내미던데 난 브롬 눈에 가득하고 근데 고렘 랩하는 애라고 생허설 떨었어 가수하면서 아무도 모르던 때 내 손을 잡은 채 끌어올리던 게 삼계장 자리 코너에 몰리던 때 소주 산다며 앞에 서 있던 게 네가 좋아하던 baby baby baby baby 난 이제 새 거 살 수 있게 되었던 우리 많은 기억 모두 내가 스타가 됐다고 말해. 너는 알잖아 나보다 작은 그 팔에 감겨 위로받던 밤 그래 그 한때요. 그 사람이 떴을 때 죽여줬잖아 그 사람 모습 꽤. 나는 그저 여기 지하 속에 삶을 이어갔어 마치 피아노 서스테인. 매일 의미 없이 보던 인스타그램 베이프를 입고 찍은 한 커플이 우리 둘은 언제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그가 되고 싶었었지. 지하를 떠서 빛이 들어오는 집에 나와 나누는 morning kiss. 꿈꾸던 소원이 현실로 변한 시점에 reality stopped. 내 노래 올랐어 charge 울리겠지 네가 걷는 거리. 그 탓에 너도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지도 몰라 너에게 난 정말 고마워. 아무도 모르던 때 내 손을 잡은 채 끌어올리던 게 삼가장자리 코너에 몰리던 때 소주 산다며 앞에 서 있던 게 네가 좋아하던 baby baby baby baby. 난 이제 새고 살 수 있게 되어도 우리 많은 기억에 hey hey hey hey hey. 공연 때 코트를 입어 떠나온 옷을 입던 그때 그때 너와 나. 네, 이렇게 11월에 천막을 연 넷플 연구소의 방문이 끝났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라 대본을 적는 내내 너무 설레고 간질간질한 기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도깨비 정주행호의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면 앞서 언급했던 책들과 더불어 책으로 집필된 도깨비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눈과 귀로 듣는 것과 글로 보는 감동은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이번 한 달도 저희 넷플 연구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PD 안혜지, 기술의 이현지, 저는 연구소장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